오늘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팝니다 이런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아버지를 팝니다. 우리 신문을 급히 만들었네, 그렇죠, 최 집사님? 일금 얼마요? 일금? 에? 10만 원에 아버지를 판대. 나왔잖아요, 신문. 뭐라 써놨냐 밑에? 지금 깨알같이 안 보이는데 뭐라 써있느냐?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시고 몸이 편치 않아서 10만 원에 일금 10만 원 아버지를 팔겠습니다. 이런 신문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광고를 대하면서 세상에 말세다. 그렇겠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버지를 어떻게 팔아? 저도 신문에 일면에 났네, 일면에. 아버지 잘 그려놨네, 또. 그래서 또 이 노인이 도대체 어떤 분이면 10만 원씩 팔릴까?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또 누가 저런 분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면은 병들었거나 그런 분이 아니실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은 신혼부부랍니다. 꼭 사고 싶대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집이 커요. 넓은 정원인데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를 오게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낸 그 당사자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없는데, 그분은 이제 일주일 후에 여기 오면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런 10만 원에 팔리는 할아버지, 그런 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고아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없었대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없는 소름이 항상 있었는데, 늦게라도 자기들이 결혼해서 이 아버지를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모시고 싶다. 우리가 그분이 병들어도 괜찮다. 10만 원에 팔릴 뿐이니까 나이가 노쇠하시고 노년이시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의논했대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게 좋다. 이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 알았다고 이라고 일주일 있다고 오세요. 그분을 내가 여기 모셔놓겠습니다. 그리고 모셔가세요. 일주일 있다가 기다리다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봤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아버지가 나다. 내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테스트 해봤다. 나 이 집 주인이고 재산 많다. 내가 이거 재산을 누구인가 물려줘야 될 터인데 내 주변에 이걸 탐내고 오는 사람 많아도 나를 진정 받아주고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해봤다. 너무 고맙다. 병들고 아프고 나이 많고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다 감수하고라도 저희들이 모시겠다.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자.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은 그 아버지는 내 거 다 주겠다. 내 게 다 네 거다. 실감이 안 나죠? 이 젊은 부부처럼 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필요해. 육신의 아버지 다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 나한테 필요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버지 얼마나 내가 사랑할 수가 있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정말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안 하신 것이 없는 분인데 그 아버지는 내게 처음 다 네 거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별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거냐. 아들에서 죄송해요. 딸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자녀예요. 자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부자지간.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일 액션을 취하고 사건 이벤트를 하신 다음에는 항상 주 진리를 말씀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지금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만물을 다 주셨다. 아들에게 다 줬어요. 만물을 다 주셨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주셨다. 누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게 정답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온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 주셔서 우주 전체 경영을 다 맡기셔서 다 주신 거예요. 어디다 주셨다 그랬어요? 말로만 주셨다 그랬어요? 뭐 어디다 주셨다 그랬어요? 에? 손에 주셨어요. 손에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손에 이 얼마나 친근한 관계. 손에다가 이쪽 봐. 지워줬어. 친근한 관계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봐야 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모든 걸 불러가지고 손에다 지워주는 거예요. 키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두 분의 관계. 게다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신비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자 이런 일이 벌어 하늘이 갈라졌어. 하나님의 증거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어. 성령이 내려온 성령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 하나님. 하나님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 저는 아버지 아들 관계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건 뭐 퍼펙트하다 생각해요. 그럼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들 아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안고 진짜 좋은 관계 될 것 같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넌 뭘 해도 기뻐. 그 얘기예요. 뭘 해도 나는 너 정말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그러죠. 인간은 부족하니까. 내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지 뭐. 내 마음이 들어야 인정하지.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기쁘지.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굉장하죠, 그죠? 하나님 이 정도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뭐라고 하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 아버지께서 17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누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여긴 내라는 거 뭐예요? 소유급도 있지만 올리라는 게죠. 올리 내 거 내 하나밖에 없나 중요성 고귀하다는 얘기죠. 소유급 나의 아버지 내 거야 내 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누군지 아냐? 내 아버지야. 예, 또 증거 있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한 이 모든 우주만 내 손에 지어 주셨어.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약속 하늘 문에서 하늘이 열리면 다 듣도록 하나님께 증거 보여 주셨잖아.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 선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신분을 알려주신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적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못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그 관계를 알려주셔야지.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까요?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무슨 아버지? 친아버지로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건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얘기예요. 뭐야 저거? 저거 요셉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쪽에? 어? 뭐 신기한 일 몇 번 한다고 해서 야 무치가 이제는 뭐 안식일도 범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아들 관계를 여기 또 설명해 주네 동등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를 다 주셨다 그럼 그 하나님과 내가 동등이 되는 거야 아버지와 내가 동등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유대인들로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음 절들 때문에 그렇다.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로 증명이 될 거냐 이게. 뭘로 증명이 될 거냐. 우리는 그래도 보면은 닮았잖아요, 그죠? 닮았죠. 저 문태영이가 길을 걸어가 볼 때에 그래도 저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 안 닮았어요? 닮았잖아요. 많이 닮았지. 얼굴이 안 닮았으면 성씨라도 닮았어, 안 닮았어? 아, 성씨를 닮았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굴이 닮았을까? 얼굴 닮았어, 안 닮았어? 예? 안 닮았지. 알 수가 없지. 안 닮은 거지. 성이 같아요? 한 분은 하시고 하나는 한 분은 예신데 알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뭘로 증명할 거냐. 사람들이 뭘로 네가 증명하느냐. 자, 증명하는 게 나와요. 어디 있어요? 19절에 나와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기로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이야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봐라.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고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아버지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니까. 뭐 그 구태여 부인의 설명이 할 게 없어요. 그건 옹색해. 뭐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뭐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은 같은 일을 하고 뭐 그건 변명 옹색해.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그 증명하게. 그럼 도대체 아버지 일이 어떤 거냐 알아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21절에 나오죠. 그대로 성경 모델로 보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어떤 일 하세요?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오. 아버지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도 뭐예요? 뭐 한대요? 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뭐예요? 그 다른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지. 아버지 일이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로 메이저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 죄인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아버지 일을 내가 한 거다. 그냥 아버지 아들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자, 여기서 아버지 일이 나오죠. 아버지. 아버지는 뭐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왜 죽은 거 여기서 뭐예요? 무슨? 일단은 영적으로 다 인간들은. 우리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거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시켜서 영생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된 관심사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예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복음 말씀을 참,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전인구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느냐? 어느 날 우리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잖아. 너희들도 해라 이 일을.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워라. 우리에게도 주셨잖아 그 사람. 너희들도 이 일을 해라. 아버지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고 또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제자들은 또 우리 교회에 위임했고 훨씬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야. 하나님 일을 하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 그 아버지 일이 뭔가 이제 알았죠? 구원시키는 거야. 예수님께 오셔서 다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죠.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입이 딸토록 말씀드렸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사업하면서 그 일을 해라.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하느냐? 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지만 진짜 본업은 우리가 아버지의 일이야. 왜? 아버지 자녀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이 된다. 안녕히 선생님. 출근 준비 다 했어? 아직도 멀었어? 연락이 안 와? 그냥 나가 그러면 거기 그냥. 옷을 입고 내가 출근을 해 그냥. 먼저 가. 뭐 돼 그거. 놀랄까 봐. 시원하고 좋잖아 그냥. 뭐 기다리게 가가지고 뭐 할 거야 하면 일해, 일을 막 해요. 못 가면 내 델타 줄게. 가서. 근데 그 일이 뭐냐. 진짜 일은 아버지. 아멘.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 지혜로. 바쁜 거야. 내가 아버지를 잘하면 그 맡은 일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각이 막 나타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주력하고 계신 거거든요. 관심, 하나님 모든 그 능력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거든.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내면요. 다른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권한이 있어. 볼까요? 어떤 권한을 주니? 나는 아버지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이 있다니까. 22절요. 아, 그럼 이거 22절 봐요. 그 밑에 거. 요 한번 5장 22절. 요 성구 다음에 거. 그 밑에 거 또 달라. 또 밑에.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여러분 성경 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와, 아버지의 권한 중에 큰 것이 뭐 심판권이겠지.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 예수님에게 줬다.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심판주라 그러죠? 심판주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름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안 하신다. 내가 안 한다. 내 아들에게 줄 거다. 심판.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이제 아세요? 하나님 아무도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심판하신다고?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맨날 심판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부터 23절 이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느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신 이유는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라고 인정해드리라고 믿으라고 이 아들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 아들에게 뭘 줬다고? 심판권을 주는데 이 심판권이 뭐냐? 여러분 이 심판권 그래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이 심판권을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뜨고 다니면서 역시 너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너 갈래 안 갈래 이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다시 예수님이 심판권을 하나님께 주셨다 아버지께 주셨다 이 말은 심판권을 가지고 재량권 가지고 그것은 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누구라고? 예수님.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그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해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 믿어 드리고 이거 다 치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가지면은 우리 심판에 나가는 심판으로 우리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자다. 생명으로. 심판 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 돼. 믿었기 때문에. 뭘로 무엇으로 믿었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심판에 안 가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셨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아,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법 틀리거든. 예수님을 배척하거든. 그런데 야 그러지 마라. 이게 내한테 왔어 이 고난이. 내가 생명과 심판의 기준이야 내가. 이거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 진리란 말이지.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냥 알았는데 요절로 그냥 갖고 다녔는데 이 말씀이 이제 배경까지 다 알았으니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응? 내 말을 듣고 나는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그 용어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영생이란 뭐야?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 왜? 심판에 이르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 영생을 얻는 길이 두 가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두 가지가 제시되는 거. 하나는 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뭐야 예수님과 더불어 누구를? 하나님 믿어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림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모든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 무조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기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27절로 29절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 27절로 29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인하여 이 말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내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걸 불신하지도 마라. 이걸 의심하지도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망, 심판의 부활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예?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됩니다. 그 결정권은 모두 구원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은 다 이걸 잘했어.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과 이거를 찾아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놓치지 않고 아 저거 진리다. 요한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없어요. 요한 복음이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아들. 그런데 아들의 이 고난, 아들이 심판의 기준.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 권한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바로 이런 관계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니 요한복음 6장 29절 중요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제자들 하나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어드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럼 뭐다? 다른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유대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란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교 하나님이지 구약성경의 하나님이지 이슬람은 경전에서 나오는 모세 오경의 하나님이지 알라지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얘기하신 것도 하느님도 뭐 하나님 자 뭐 이따 치자고 뭐 불교에서 얘기하고 뭐 어디에서 어떤 막 하는 뭐 한월님 뭐 하느님 뭐 어 뭐 어떤 뭐 별의별 뭐 호칭을 다 하는 어떤 초월자 이분이 누구에게 권세 주셨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얘기 딴 길은 그래서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기독교 진리란 말. 그리고 우리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라고. 다른 데는 아버지 하나님 가기 위해서 이슬람을 통해서도 가고 불교라는 것도 통해서도 가고 유대인들은 지네 뭐 율법을 통해서도 가고 별거 다 하지만 우리는 누굴 통해서 가요? 예수님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줘야 그리스도인 여기서 막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드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믿어드리면 영생을 얻어요. 내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 이 생에서는 백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어 말이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야.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생에서 백배의 복을 다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요, 이 예수님 믿고 권사님들만 그냥 지금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아? 예수님 나 이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세에 가면 영생이 다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고생하고 살지 마라. 나를 믿었으면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 이 예수님 구원. 그 고난을 다 땄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어드리는 딴 거 없어.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 구원은 수동적인 믿음 갖고 된다고. 육적 믿음 뭐냐? 적극적인 믿음 가져야 돼. 적극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믿음, 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믿음. 해요. 그렇게 믿음을 실천해보면 이 아버지 우린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날씨도 더운데 다른 때보다 설교를 좀 짧게 했어요. 이 본문이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어나가고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관계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가면 성령님 나와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우리에게 너무너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돼. 능력자로 변하게 되어 있어. 내가 예수님 믿어드린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버지 보내신 자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 나는 믿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믿어드려서 나는 구원받았다. 영적 구원받았다. 이제는 육적 구원받기 위한 믿어드리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것이다.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 믿어드리는 일이다. 아버지 믿어드리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드리고 막 그냥 믿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살아봅시다. 해봅시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난 거.